Let's get it. Oh. 무릎 꿇고 사방에 차라리 서서 나 죽어. 나의 성공 내가 명분 있게 얻었지. 그래서 고개 안 숙여. 밤마다 나는 작업하면서 음악에 취했지. 그래서 몸이 안 굳어. 난 중독돼서 익숙지는 왠지 평생 갈 것 같아. 그래서 속이 안 풀려. Oh damn, damn. 몇 년 만에 또 낀 벌써 나 따라잡았지. 우리 1년의 수익을 합치면 아마 20억이 나오겠지. 4년 전에 내가 뮤뱅이 위했을 때 그때 내 옆에 서 있었지. 그래서 질투하고 배 아픈 것보다 은혜여 보면 존나 멋있고 자랑스럽지. AOMG LA LA voice voice into Billy's. 우리가 만날 것 같아. 평생 위고 길이 길에 hold it with a minute minute. 우리 절대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어. 우리 자존심은 independent. Whoop, whoop. 나 좋아해줄 필요 없어. 내 음악 들을 필요 없어. God damn it all. Whoop. 인정할 거 인정해. Respect 할 수밖에 없는 hustle. That's me, that's me. Hold up, wait, that's we, that's we. It's AOMG LA. God damn it, it's AOMG LA. Such a kind of known the shit is child's play. Say, say, say. And I'm throwing sender up, bop, bop, say, say, say. Push start the whip, don't need no yours, say, say, say. The swagger, jiggle, moon, back, it'll say, say, say. All day. Everything we do, boy, it's worldwide, homie, worldwide. Everything we do, boy, it's worldwide, homie, worldwide, worldwide. We worldwide, worldwide. 어느 곳을 가든 인정해. We worldwide, worldwide. 우리 음악 소리 울려 퍼지네. We worldwide, worldwide. 아무리 막아도 we'll recognize real. Tell them and tell me. We worldwide, worldwide. Man, 이건 내 MG의 Nilly. We so motherfucking hot like chili. Rocking 다른 달라진 like Billy. 이게 꿈이라면 절대 안 깰래. 밑바닥에서 온 young millionaires. 전 세계를 다니며 we be killing them. 허나 축하하기에는 아직 이르네. 이건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기에. 시간을 아껴 나에게 매일이 기회. 걱정 따윈 없어 우리 멋지기에. Baby tell me if you feel me. 걱정 말어 내가 부자가 됐어도 I'm still me. These haters tryna kill me. God dang 너희 자식들이 감히 나를 시험해. It's all about fucking money and the power. 이 모든 것을 갖게 해줘서 고마워. Shout out to AMG whole world's hours. 내 차는 AMG make it fucking louder. 들어봐 이건 나의 성공의 소리. 이건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늘 높이 쌓여가는 내 돈이 네 기분을 망쳤다면 baby I'm sorry. 그게 바로 나예요. That woman that will recognize real. 우린 또 뛰네 더 나은 삶을 위해. More money and hoes 무엇보다 나를 위해. Whoa. 여자들은 우릴 찾지. 우린 봤어 성공의 눈까지. 몇 번이고 보여줄게 watch me. 몇 개고 보여줄게 Rolex watches. I give money 내가 죽을 때까지. I give money 너를 누를 때까지. 아마 신이 나를 부를 때까지. 아마 신이 나를 부를 때까지. Whoa. Everything we do, boy, it's worldwide, homie, worldwide. Everything we do, boy, it's worldwide, homie, worldwide, worldwide. We worldwide, worldwide. 어느 곳을 가든 인정해. We worldwide, worldwide. 우리 음악 소리 울려 퍼지네. We worldwide, worldwide. 아무리 막아도 we'll recognize real. Tell them and tell me. We worldwide, worldwide. Why, hey, when you motherfucker, we don't need nothing. More by, nigga, you like that, man, that's the bone, I mean, muggy. I made 0 to 1 million, I'm not a human being, bro, I'm an alien. Cha-cha, on the big bitch, big things, big drink, boy, get rich. 그게 내가 하는 것들이지. 열심히 살기도 바쁜데 다들 멋들인지. 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화면 퍼뜨리지. 한계는 없어 쌓인 벽을 난 무너뜨리지. 연애에서 언니는 발도 못 들이지. 넌 맨날 랩해 부모한테 돈도 못 들이지. 난 매달 큰 돈 뭉치가 나 꼭 들이지. 우리 잘나가는 동시에 또 착한 놈들이지. 눈 똑들이지 않아 나는 남의 것세. 그니까 맡겨 니꺼 챙겨버려 텃세. 난 절대 AOMG 이길 맘이 없네. 2010년부터 우린 형제처럼 컸네. Yes I remember back in the days. 족발 뜯고 볼링 치면 놀러 댕기던 때. 방에 모여 재판 미니 앨범 만드던 때. 우리끼리 한 푼이라도 더 같이 깨끼던 때. 그때가 있기에 지금의 우리 셋이 여기 있지. 박지범 신동갑 이준경 let's get this. Money and dreams AOMG illa business. Doing good son 우린 우리 자신을 믿지. 이건 깊지 이건 쉽지. 아는 일 누구 믿고 누군 쉽지. Stop bitching come respect it. Started from the scratch and we built it. Stop bitching come respect it. Started from the fucking scratch and we built that. Built that. Built that. Built that. Built that. Built that. 우린 이제 우주로 우주로 AOMG11 우린 이제 우주로 우주로 우주로 worldwide everything we do, boy, it's worldwide, homie, worldwide. Everything we do, boy, it's worldwide, homie, worldwide, worldwide. We worldwide, worldwide. 어느 곳을 가든 인정해. We worldwide, worldwide. 우리의 목소리 울려 퍼지네. We worldwide, worldwide. 아무리 막아도 we'll recognize real. Tell them and tell me. We worldwide, worldwide.